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책 난쟁이의 선물 글 그림영재 그림 김미선 콕콕 따끔따끔 1년 내내 바늘로 옷감을 꿰매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뚝딱뚝딱 탕탕 1년 내내 양철을 두드리는 곱사등이 양철 장수가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둘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저 멀리 언덕에서 들려왔습니다. 둘은 피곤한 것도 잊고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이 춤을 추고 있어. 재봉사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정말 난쟁이들이 언덕 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춤추는 난쟁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 난쟁이들과 여자 난쟁이들이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노래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노랫소리는 바로 재봉사와 양철 장수가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난쟁이들 곁에 다른 난쟁이들보다 훨씬 나이 든 노인 난쟁이가 있었습니다. 노인 난쟁이는 파란색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가슴 바로 위까지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노인 난쟁이는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난쟁이들은 두 사람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곱사등이 양철 장수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봉사는 주저주저하며 양철 장수를 따라갔습니다. 양철 장수와 재봉사가 노인 앞으로 가자 난쟁이들은 다시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노인 난쟁이는 허리에 찼던 칼을 꺼내 쓱쓱 갈았습니다. 날카롭게 갈린 칼이 환한 달빛에 번쩍거렸습니다. 왜 칼을 가는 거지? 양철 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재봉사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인 난쟁이는 재봉사와 양철 장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빡빡 깎아버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두 사람은 도망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재봉사와 양철 장수는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노인 난쟁이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등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노인 난쟁이가 환하게 웃자 재봉사와 양철 장수는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노인 난쟁이는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석탄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호주머니에 담으라는 시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땡, 땡, 땡. 교회 종소리가 12시를 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노랫소리가 멈추고 난쟁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덕 위에는 환한 달빛만이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헛것을 봤나? 신기한 일이군. 재봉사와 양철 장수는 한마디씩 하고 잘 곳을 마련해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호주머니에서 석탄을 꺼내는 것도 잊은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온몸을 누르는 느낌이 들어 두 사람은 잠에서 일찍 깨어났습니다. 아, 석탄 때문일 거야. 재봉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석탄이 모두 황금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과 수염도 다시 예전처럼 길게 자랐습니다. 우와, 세상에! 우린 이제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다고! 재봉사는 기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양철 장수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양철 장수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우리 여기에서 하룻밤만 더 있다가 가세. 한 번 더 난쟁이들을 찾아가서 보물을 더 가져오는 거야. 하지만 재봉사는 양철 장수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난 됐어. 이 정도면 양복점을 차릴 수 있거든. 자네도 그 정도면 대장간을 차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만 돌아가게. 그러자 양철 장수는 혼자라도 하룻밤을 더 머무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재봉사는 집으로 돌아가고 양철 장수는 아예 커다란 자루를 구해서 둘러매고 난쟁이들이 있던 언덕으로 갔습니다. 전날 밤처럼 난쟁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노인 난쟁이는 다시 한번 양철 장수를 불러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석탄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양철 장수는 호주머니와 자루 가득 석탄을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황금이 아무리 무겁게 짓눌러도 견딜 수 있어. 양철 장수는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철 장수는 눈을 뜨자마자 호주머니와 자루를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꺼내도 새까만 석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어제 얻은 황금이 있잖아. 양철 장수는 재봉사와 함께 있을 때 얻은 황금을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석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양철 장수는 석탄이 묻은 손으로 자기 머리를 쓱 만져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자랐잖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철 장수의 등에 붙은 혹만큼이나 커다란 혹이 가슴에도 또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양철 장수는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벌을 받은 거야. 양철 장수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봉사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양철 장수를 보았습니다. 재봉사는 양철 장수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 그러니 내 황금을 나누어 가게. 재봉사는 친구와의 약속도 잘 지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친구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양철 장수는 평생 두 개의 혹을 몸에 달고 대머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책, 엄마 친구 아들. 글 노경실, 그림 김중석. 참 이상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 집 거실에서 슬금슬금 피어올랐어요. 현호야, 엄마 친구 아들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해서 해외 연수 가는 장학금을 받는데. 누구요? 나는 텔레비전 만화 영화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누군지 알아서 뭐하게? 엄마 친구 아들이 한둘이야? 그럼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 똑똑해요? 나는 괜히 리모컨으로 채널을 마구 돌렸습니다. 그럼 엄마 친구 자식들은 다 잘나가지. 엄마의 말에 누나가 나섰어요. 엄마 친구 아들들 중에서 현우가 제일 말썽쟁이에요? 그건 아니지만 엄마 친구 아들들이 워낙 잘하니까. 엄마는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엄마, 염려 마요. 엄마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누나는 엄마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거실 바닥에 내던지려다 꾹 참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이상한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내가 2학년이 되고부터 이 문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친구 아들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지요. 나는 새 공책 앞표지에 엄마 친구 아들 전문가라는 제목을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이상한 문제. 왜 우리 엄마 친구 아들들은 모두 착하고 잘생기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 한자 쓰기, 글짓기, 바둑, 운동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모두들 초능력자인가? 복제인간이라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건가? 특수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왜 잘난 아들들이 모두 우리 엄마 친구 아들들이지? 그럼 내가 못난 게 아니고 나를 뭐든지 잘하는 아들로 못 낳은 엄마 잘못이야. 엄마나 아빠의 유전자가 안 좋은 거야. 이상한 문제에 대한 결론. 어쨌든 난 잘못 없다. 나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것은 아빠와 엄마 탓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들, 왜 이걸 못해? 엄마 친구 아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야단치거나 한숨 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린 결론은 아주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빠가 회사 일로 늦어서 나는 엄마, 누나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요새는 닭강정 안 만들어요? 먹고 싶은데. 나는 고등어 구이를 한 점 입에 놓고 우물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닭강정 아니라 황금박쥐 강정이라도 해줄 수 있지. 하지만 마음이 편해야 그런 것도 손에 잡히는 거야. 엄마가 짧게 한숨을 내쉬자 누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또 무슨 말썽 피웠어요? 누나는 나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안 빠지고 애들이랑 안 싸웠어. 나는 씩씩거리며 누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누나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다 잘해. 하지만 요즘 세상에 웬만큼 잘해서 눈에 띄겠니? 일산에 사는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아들은? 나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듣지 않아도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도 잘 압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수학 경시 대회에서, 엄마 친구 아들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시험 성적이, 엄마 친구 아들은 수영 대회에서. 지겨워. 나는 고개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때 누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남자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방문까지 잠갔니? 남자는 자존심 없어? 나는 방문을 노려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 자존심 센 거 아니까 그만해. 엄마 속상하셔. 나도 지금 무지무지하게 속상하거든. 누나가 내 마음 알아? 알아. 네 누난데 왜 몰라? 하지만 밥 먹어. 누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안 먹어. 엄마 보고 엄마 친구 아들 데려다가 엄마 아들 사무라고 해. 난 다른 집 아들로 갈게.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엄마 친구 아들이 되잖아. 나는 내 말에 스스로 놀라워했습니다. 우와, 나는 천재야. 이런 훌륭한 말을 하다니. 그 사이에 문 밖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엄마 친구 아들 전문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적은 다음 줄에 이어서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칭찬하는 다른 집 아들들 이름. 1. 신원재, 김신동, 강현석, 최시훈, 정민식, 황지석. 2.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301동 507호 아들, 부녀회 회장집 아들, 303동 1701호 아들. 3.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약국집 아들, 세탁소 아들, 치과 아들. 4.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 간 회사 사장 아들, 교회 집사님 아들, 경비 할아버지네 며느리 아들.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는 모두 원수들이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아들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야 하는 거지? 얄미운 빤빤이들. 빤빤이라는 말은 엄마가 한 말이에요. 빤빤이들은 나쁜 짓 빼놓고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들들이래요. 나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천사가 있으면 악마가 있고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이 있으며 선생님이 있으니까 학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빤빤이가 있으면 깜깜이도 있는 겁니다. 깜깜이란 말도 우리 엄마가 한 말이지요. 엄마 친구는 잘난 아들 때문에 집안이 훤해져서 몇 년 동안 도배하지 않아도 반짝반짝 빛이 난대. 그런데 만약 네가 엄마를 실망시키면 우리 집의 앞날은 깜깜해진다. 깜깜해져. 엄마의 말은 이 세상에는 아들이 딱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집안을 훤하게 하는 빤빤 아들이고 또 하나는 집안을 어둡게 하는 깜깜 아들이라는 거지요. 나와 내 친구 창민이와 지섭이도 깜깜 아들에 속하지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신나게 기합을 지르며 운동을 한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학원 앞에서 어느 아주머니와 우리 또래의 여자아이가 서로 지지 않으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괴하는 건가? 창민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유괴를 사람 보는 데서 큰 소리 치며 할까? 하지만 가까이 가보자. 만약에 유괴하는 거면 지섭이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신고하자. 내 말에 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와 여자아이는 계속 소리치듯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미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 나 영어 공부하기 싫어. 엄마 친구 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 너는 왜 그러니? 그럼 나 엄마 딸 안 할래. 뭐? 아,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니? 그러니까 다른 딸 데려다가 엄마 딸 삼아. 나 엄마 딸 안 할래. 마음대로 해. 나도 네 엄마 안 해. 아주머니는 휙 돌아서서 날아가듯 빠른 걸음으로 여자아이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여자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자아이는 콧물, 눈물 펑펑 흘리며 엄마를 뒤쫓아갔습니다. 엄마, 엄마 같이 가. 나 엄마 따라할래, 엄마.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았습니다. 유괴가 아닌 건 확실해. 맞아. 그런데 무지무지 무서운 엄마다. 어느새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시 영어 학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지고 엄마가 이긴 거야. 우리 엄마랑 똑같다. 똑같아. 우리는 영화 촬영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미야, 끝나는 시간에 엄마가 데리러 올게. 우리 착한 딸.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응, 난 엄마 딸. 엄마는 미미 엄마. 엄마 안녕. 여자아이는 손을 흔들며 학원 안으로 살랑살랑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사람들의 눈총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탁! 학원문이 닫히자 아주머니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때 어느 할머니가 아주머니를 보며 혀를 쳤습니다. 쯧쯧, 못하러 자식한테 그렇게 해? 나는 평생 자식 여섯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찾아와. 내가 죽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아주머니는 못 들은 척 휙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 여자애처럼 하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많아. 내 말에 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착한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니까. 지섭이는 말끝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우리 엄마가 나를 왕자 대접해줬는데 2학년이 되니까 돌쇠처럼 생각해. 창민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창민아, 너 친아들 아니야? 내 물음에 창민이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나 친아들 맞아. 우리 엄마 아들 맞아. 에이. 창민이는 우리를 놔둔 채 뛰어갔습니다. 현우야, 너 왜 그런 말 했어? 지섭이는 나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랬지. 에이, 창민이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삐지냐? 나 집에 갈게. 안녕. 나는 머쓱해져서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우리 삼총사는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치고받고 싸워도 다음 날에는 마술에 걸린 듯 깨끗이 잊고 놀지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이지요. 우리 엄마 말대로라면 우리는 빤빤 아들이 아니라 깜깜 아들이라니까. 맞아. 빤빤이와 깜깜이에 대한 내 설명에 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친구 아들들한테 복수할 거야. 나는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도 복수할래. 그런데 영화처럼 총으로 복수할 거야? 아니, 방법은 생각 중이야. 나는 복수 안 하고 살래. 창민이가 말했습니다. 왜? 지섭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친구 아들들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 아들들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 응? 비밀? 뭔데? 나와 지섭이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부러워하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는 잘하지만 밤에 이불에다가 오줌을 싼대. 정말? 나와 지섭이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또 있어.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만 하는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줄넘기를 못해서 줄넘기 과외를 받는데. 정말? 이번에는 나 혼자 물었습니다. 대신 지섭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른 말을 했죠. 그게 어때서? 우리 엄마는 공부만 1등하면 다른 건 하나도 못해도 나를 왕자처럼 모실 거야. 나는 혼자서 집으로 가는 동안 쉬지 않고 땅바닥에 돌멩이를 휙휙 차버렸습니다. 담벼락 밑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두는 바둑이에게 저리 가! 하고 소리를 질러 놀라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는 어른들을 만나면 아주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현우구나. 넌 언제 봐도 인사성이 참 밝아. 키도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어머, 요새 너처럼 예의 바른 학생이 드문데 우리 아들도 널 닮았으면 좋겠구나. 안녕하세요. 너처럼 착한 애는 절대로 엄마 속을 썩히지 않지. 너희 엄마는 참 좋으시겠다. 그런데 갑자기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엄청난 깨달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들의 칭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냈죠. 나도 다른 집 엄마에게는 엄마 친구 아들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다른 집 엄마들이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엄마 친구 아들 최연호는 얼마나 인사성이 바르고 착한지 몰라. 너도 그 애 좀 닮아라. 하고 말이야. 와! 그러니까 나도 다른 엄마들한테는 엄마 친구 아들이 되네. 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더 하려고 아주 느리게 걸었습니다. 저만치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나는 막 뛰어가서 꾸벅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현우구나. 왜 이렇게 뛰어가니? 하고 늦었어? 아, 아니요. 내가 너희 집에 우유 배달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인사를 잘하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너처럼 착하고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 잘 가거라.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내 두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어른이 보였거든요. 경비 할아버지가 분리수거함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현우구나. 그래도 잘 만났다. 왜요? 할아버지는 나에게 빨간 경주용 모형 자동차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307호 아주머니가 준 거야. 아들이 실증 났다고 버리라고 해서 가져온 거야. 아무나 주라고 하더라. 우와, 정말 멋있어요. 완전 새 것이네요. 이런 거 무지무지 비싼데.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아, 그렇지 않아도 누구를 줄까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너한테 줘야지. 어? 고맙습니다. 나는 구호를 외치듯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13층 단추를 누르는데 마치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법의 단추를 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